스포츠 뉴스. 제7기 사내 ESG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입니다. ESG 실무 담당자 및 관심 있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0월 20일 목요일부터 21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서울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 CEO 강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MA ESG 경영팀에 문의 바랍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2022학년도 해외 유학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현재 학위 과정에 있는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 인원은 4명입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차 지급을 기준으로 2년 동안 학기별 분할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입니다. 기존 한대방송국 보도부가 운영하던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이 폐지되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헙스뉴스와 보도라디오 정보를 게시하며 뉴스 제보 및 기사와 관련된 질문사항도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BS의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따라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는 31살 전주환입니다. 전 씨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간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태풍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기준으로 제주 남부 먼 바다에서는 태풍 경보가, 제주 앞바다에서는 풍량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선 최대 파도가 6m 이상으로 높게 올라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